뒷모습이 참 예뻤구나. 가는 널 보고서야 알게 되었어. 눈물 흘리니까 맘 아프구나. 우는 널 가는 널 보고서야 알았어. 이제 와서 미안해. 진작 널 알아보지 못한 나 참 우습지. 나 참 우습지. 떠나가지 말아줘. 붙잡아도 넌 가겠지만 나 참 못났지. 나 참 못났지. 왜 사랑은 이제서야 아는 걸까. 왜 눈물은 이제서야 나는 걸까. 왜 그렇게 보낸 걸 몰랐을까. 참 사랑은 참 사람은 바보 같다. 잡던 네 채 오늘 이제야 느껴. 너는 참 눈빛이 예뻤었구나. 누르던 날 보던 네 모습만 생각나. 이제 와서 미안해. 진작 널 채워주지 못한 나 참 우습지. 나 참 우습지. 떠나가지 말아줘. 이미 네 맘은 떠났지만 나 참 못났지. 나 참 못났지. 바보 같아.